멀리서 바라보는 나 하루하루 이곳에서 너에게 이끌리고 The most beautiful in my life 눈빛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햇살을 바라보며 The most beautiful in my life